Baby, you're so beautiful. 느낌적인 느낌 있어. Give me your girl, give me your love. Baby, you're so beautiful. Baby, you're so wonderful. 아름다운 저 하늘 위 너 오늘 밤 데려가줄게. Baby, you're so wonderful. Baby, you're so beautiful. I love it. 로맨틱한 느낌의 낭만적인 이 분위기에 취한 너와 나 함께 걸을 때면 red carpet 슈대버리는 거리. 꿈처럼 황홀한 밤 살아있음을 느껴. Don't get my vibe. 세상 모든 별을 너의 눈에 담은 듯해 사랑하는 그대여 take my hand. 너 천사여서 날개를 펴난 두 눈이 멀어. 모든 게 내겐 순수한 척 경험. 모든 게 너무 완벽해. 보면 볼수록 감격해. 까만 눈동자 속에 빠지고 싶어 그대여. 넌 내 호감을 자극해. 공기마저도 야릇해. 사람이 아닌 듯해. 나의 앞으로 디테일. I'm feeling so good. 너무 아름다운 너의 두 눈을 바라볼 때면 세상을 가진 기쁨. Dancing under the moon. Oh oh, 나 꿈을 꾸는 듯해. Let me take you some. 넌 나게 오감을 지배해. Baby 난 너의 no yeah. 내 모습은 말린 내 너의 목소린 여름의 노래. 너를 향수 같은 레완 입술 마시다가 취해 줄게. Come surf me baby. 밤바람 같은 숨겨 느껴 널 흔들어. Oh girl 멈춰져대는 감성 부부 불꽃나 우리 같아. 춤을 추는 이 디테일 난 빠져가고 좀 더 깊게 잠수하게 해줘. 모든 게 너무 완벽해. 보면 볼수록 감격해. 까만 눈동자 속에 빠지고 싶어 그대여. 넌 내 호감을 자극해. 공기마저도 야릇해. 사람이 아닌 듯해. 나의 앞으로 디테일. I'm feeling so good. 너무 아름다운 너의 두 눈을 바라볼 때면 세상을 가진 기쁨. Dancing under the moon. Oh oh, 나 꿈을 꾸는 듯해. 그대물처럼 내게 밀려와요. 나 잠겨 죽어도 좋으니. Oh, 이 순간이 꿈처럼 잠시뿐이라도 oh, oh, 지금은 나를 잊지 말아요. I'm feeling so good. 너무 아름다운 너의 두 눈을 바라볼 때면 세상을 가진 기쁨. Dancing under the moon. Under the moon. Oh, oh, 나 꿈을 꾸는 듯해. Baby, you're so beautiful. 느낌적인 느낌 있어.